10월 18일 화요일.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 앞에 세우시는 주님.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음녀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함.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논리와 계산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다가 비참한 노예 상태에 처한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의 모습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시는 주님만을 붙드십시오. 그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죄의 길에 다시 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자기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탕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을 상실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이방의 종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과 은총을 맛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참된 왕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온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만 나의 내 영혼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이름 높이며 묵상 에세이. 그럼에도 사랑하십시오. 지난 2004년에 있었던 코스타 집회 때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도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매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자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에게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자매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자매가 만날 배우자와 사랑의 관계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통곡한 그 자매는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이고 자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죄, 연약함, 좌절, 실패를 이미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에 주님의 사랑, 기쁨, 충만함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다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유기성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한절 묵상. 음란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온 호세아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의 여부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았느냐입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만나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형제를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